있어요. 잔뜩 질린 얼굴로 아무 표정도 없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또 무섭게 그렇게 떠나나요. 날 떠나가나요. 무슨 말을 들었죠. 모두 거짓말이야. 아무 말도 못했어. 가지마 그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했어. 내가 미워졌나요. 심증이 난 건가요. 그래서 말없이 떠났나요. 다시 눈물 씻고 손을 잡아도 그냥 끝났다고 그 한마디에 이달인가요. Never say bye, never say bye. 제발 부탁해요. 그대 never say bye. 몰래 몰래 그대 맘에 몰래 준비한 건가요. 이별을 준비했나요. Never lonely, never lonely. 견디기 힘들어 진절이 가나요. 사랑하잖아 나뿐이잖아 나밖에 없잖아. Never say bye. 모두 거짓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해 그 한마디도 못해줬단 말이야. 저 거짓말 해봐도 안 되는 걸 알죠.